어디로 가더라도 내 편이 돼주세라 어디에 있더라도 나만 생각했어라 이게 바로 good boy 언제나 good boy 내게는 내게는 오로지 내게만 그때는 빛이 나요